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걸요. 바다를 품을 만큼 넓은걸요. 이렇게는 마음은 물들어가고 있어요. 그대의 그 향기 들러 이렇게 love you love you love you 사랑해 따스해 너만 생각하면 행복해 너를 품은 생각만으로 미소가 가득 번지고 내 세상 물들인 그대 그대란 정원의 나 꽃이라면 그대란 하늘의 나 구름이면 그대 안을 예쁘게 다 꾸미고 싶은걸요 나만의 그 색깔들로 세상 물들인 그대